자,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 너클볼러 님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면은 뭐 안 받으시면 박세롬 박세롬이도 전화를 예. 한번 해 볼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거부. 아, 이건 받기 싫은 거야. 아, 이제 회의가 있으신가 보다. 과연 세롬이 양은 연결이 될 것인지. 박세롬이도 연결이 될지 안 될지. 아, 안 되면 편집하는 거. 지난번 슈퍼스타 K 막 전했을 때 전화 다 안 걸리고 했던 것처럼. 안 되면 편집해야 될 것 같다. 두 번도 안 되면. 피하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트 성은다 파트땀 셀렌드야 성령님 성령님 새로운 꽃 난리고가 났죠. 아, 전화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요, 너무 배고파서 뭐 마시고 있어요. 아, 댁에서? 네. 네네. 그러시구나. 편의점 나와서 뭐 사서 마시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 전화 통화는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요. 아, 네. 저희 어떻게 지금 저희 방송이 팟캐스트 네. 자체를 얘기하는 메타 팟캐스트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한번 처음으로 전화를 드린 게 이제 아 전화 처음이 아니구나. 너클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너클님이 전화 안 받았어. 두 번 까였어. 두 번 까였어. 전화 올리자마자 중간에 뚝 끊어버렸어. 어, 진짜요? 역시 어울리는 행동을 하셨네. 아니요, 아브라사스님이 너클롱 바보라고 해가지고 상처 받았어. 네. 너클님이 상처 받았어. 따로 연락 드려야 되겠다. 바로 연락을 해야 돼. 아브라사스님이 연락해서 사과를 해야 돼. 그 새로미님이 네. 새로 박세롬 PD가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딴지에서 거의 피를 빨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 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송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방송하는데요. 네. 저는 약간 조금 특이한 게 어쨌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경우시잖아요. 네. 어쨌든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만들어서 시작한 경우인데 저는 일로서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게. 인사 한번 했다가 복귀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직장 같은 느낌이에요. 좀 재밌는 직장. 재밌는 직장. 최고 직장. 어떻게 말하면. 아, 근데 고민도 되게 많고 힘든 부분도 좀 많을 텐데. 힘든 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솔직히.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서 하는 거잖아요. 다 몇 명이서 모여서 사람이서. 게다가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얼 버라이어티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사이 같은 게 제일 중요해서 약간 사이 안 좋아졌는데 방송하기도 참 애매하고 막 싸우는데 네, 그런 사이가 틀어지면은 바로 티가 나고 또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업담님이 괴롭혀요? 업담님 어디 있어요? 지금 민경춘님입니다. 민경춘. 네,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사실 업도님이랑 사이 되게 좋아요. 네, 업도님이 되게 성격이 저를 닮아져가지고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유기적이다 보니까 좋았다가 세웠다가 좋았다가 세웠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싫을 때는 그만두고 싶고 좋을 때는 더없이 좋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좋은 부분도 결국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랑 하는 게 또 좋겠네요. 네? 아, 그럼요. 정말로 맞아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한 곳에서 오고 매력도 한 곳에서 오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딴지 자체가 좋을 때는 팟캐스트가 너무 좋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제일 방송을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하기에 네, 여태까지 했던 분 중에서 엄청 많은 분들 박세롬이님이 그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갑제도 있고 조갑제는 빼고 일단 게스트는 빼고 진행진 네. 중에서 같이 하기가 좋았던 분들 뽑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약간 좀 극단으로 나는 이게 업장님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홀장님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두 분을 꼽을 수 있겠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네, 업다님이랑 홀장님 좀 다르게 좋은 게 업다님은 제가 진짜로 지랄을 할 수도 있고 성녀와 성녀 뭐, 아, 지랄 받고 제가 싶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사이라서 좀 좋기도 하고 홀장님은 그냥 정말로 딱 알아서 배려해주는 스타일인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꼴림은 그렇게 어때요? 꼴림? 좋아. 꼴림은 뭐. 꼴림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 성녀님한테 궁금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뭐 누구? 그냥 저는 좋으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좋잖아요. 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유, 아브라스님 알죠. 잘 못 자겠어요. 아우, 슬림루야. 굉장히 잘 녹음이 진행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뭐 들어봐야죠. 오프닝이 1시간 반째입니다. 아니, 수다가 역시 엄청나시네. 저희는 지금 네. 지금까지 얼마나 녹음하셨어요? 저희 지금 1시간 반째. 오프닝만 하고 있어요. 아, 오프닝하고 바로 전화 연결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오프닝하고 처음에 1부 정도 녹화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남았죠. 예. 네. 그걸 이제 게시로 우리 성현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방송 이제 끝내죠? 바빴어? 아직 2부가 아직 남아있는데 왜? 어쨌든 이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네, 잘 녹음하셔서 뭐 듣고 오그라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기분 딱 알아요. 저희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이게 재미가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어쨌든 성현님이 전화 연결이 돼서 그나마 그걸로도 크게 하나 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현님 앞으로도 아유,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샘넬루야 샘넬루야 야 뽑았어. 됐어. 맨날 하나 나오면 됐어. 이제 방송 부질 없어. 방송은 최소한 10명은 듣겠네. 아, 오늘 할 일 다 했어. 새로미 사랑님은 꼭 듣겠네. 이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아 이거 그냥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늘 연예인이다. 저는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목소리만 듣던 분이랑 전화 통화는 지금 계속 속으로 전화 통화하는 거랑 목소리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아, 그 방송은 들어봤었어요? 응, 아, 방송 영진공을 들었으니까 근데 영진공에서는 또 길게 얘기 안 했어요. 나 가옥걸도 들어요. 아, 진짜? 네. 멘탈이 강한 여자. 대단하네. 연쇄살인 방송 듣고 막 가옥걸 들으면 나이 들어가지 멘탈은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 AB 친구다워. 자, 아, AB 친구야. 테드 친구다워. 저희 갈 길이 머니까 다음 저희 이제 준비한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방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전화 받으려는데 못 받아가지고. 받으려고. 저는 네. 저기 너클님이 지금 약간 좀 기분이 상하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기분이 왜 상해요? 저희 그 걱정이 돼갖고.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유 빛깔 너클 지금 좀 전에는 아브라사스였습니다. 네, 여기 이치님 계시고 민경춘님 계시고 DK 라니스터님 계시고 저는 테드고요. 다 익숙한 닉네임이시죠? 네네. 네, 전화 연결 되신 분은 저 하이피델리티를 진행하시는 너클볼러님입니다. 아까 전화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잘 안 됐었는데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아바사스가 네. 그 게시판에 사연을 달라고 했더니 너클님 바보라고 해갖고 그래서 네. 너클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도대체 네. 왜 그러냐. 그럼 아브라사스가 네. 직접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그건 뭐 네. 전부 다 저기 뉴욕에 있는 꼴님이 다 시킨 겁니다. 아 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제가 너클볼로 저기 네. 참 구차합니다. 네가 제일 멋있어. 너클볼로님은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잖아요. 제가 저기 지난번 사랑 일곱 시간에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너클볼로님한테 직접 가서 내가 저거 벙커링을 6개를 사고 네. 핸드폰 바탕화면도 너클님이더라고요. 아 이거 벙커링 산 게 저 좋아한다는 진짜라고요? 아니 판매하실 때 판매하시는 쪽에 가서 아, 일부러 샀지. 너클님이 파시는 게 네. 아니었으면 안 샀을 텐데. 안 샀어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람들이 자꾸 너클님 바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속상합니다. 가증스러워. 근데 네. 너클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애들 일어나? 어? 아니 저는 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아니 뭐 이게 재밌나? 아니 근데 뭐 아니 뭐 재밌으면 좋죠. 아 원탄하신 뭐 건 아니고요? 뭐, 네 뭐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보면은 너클님 네. 바보 아니, 나오면 뭐, 그 뒤에 뭐 네. 너클님 못생겼어 이거 나오면 너클님 잘생겼음 꼭 따라 나오더라고요. 아, 잘생기셨죠. 아. 알바가 몇 명 있더라고요. 저 알바 아니에요. 네. 아. 네. 아, 아무튼 뭐 크게 뭐 생각 없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었어요. 아 왜요? 아 그 혹시 언짢으셨을까봐. 아. 헤드님 되게 열려요. 이거 아, 네. 이거 또 방송에서 다 내보낼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다 그대로 녹음해서 제가 뭐 편집을 됩니까? 뭐 편집을 뭐 제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네. 궁금한 아니, 게 뭐 저는, 네. 하이피델리티가 네.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아 진짜 너무 수고하셨는데. 맞아. 100회 네. 녹음은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저희 다 같이 하려고. 네. 네, 뭐 이제 연락하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되면은 저희 여태까지 같이 했던 뭐 박근홍 씨 포함해가지고 네, 같이 다 모여서 그냥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뭐 그게 끝나면 이제 또 청취자분들 몇 분 모셔가지고 네 신나게 떠들고 노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가져볼까. 네, 뭐 저희가 요즘에 뭐 하는 일이 좀 많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바쁘시구나. 네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기도 하고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100회는 저기 세럴데이 파리 그때 같이 녹음하시는 거는 별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파티 준비 중이시잖아요. 지난번 방송 아, 뭐 파티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임 이전에. 네네 그 녹음과는 별개로 하려고 해요. 네, 뭐 녹음하고 막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별도로? 네, 녹음은 그냥 예, 저희 같이 했던 뭐 게스트나 박근홍 씨나 이렇게 모셔서 할 예정이고. 아 정말 기대됩니다. 백혜 네. 그 녹음을 하실 아유, 때 뭐 감사합니다. 네, 네. 녹음을 하실 때 꼭 저한테 날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파트 땅에서 조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녹음하는 날짜를 미리 가급적이면 꼭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무사하게 조공을 네, 전달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아 지금 뭐 그러면 팟캐스트 이름이 뭔가요 지금 하시는 게? 저희는 팟캐스트 듣는 당입니다. 팟캐스트 얘기를 하는 아, 팟캐스트. 아 그러니까 그 클럽 이름 그대로 예, 네. 타이틀이 갔나 보죠? 네네네. 아 예. 아 뭐 대단 네. 네 저희끼리 팟캐스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팀님 시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 제가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준비만 네. 한 거고 지금 여기 분량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채워주셨어요. 예. 아 예예. 예. 예. 아무튼 뭐 예 뭐 저도 이렇게 소식 들었는데 네 되게 좀 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전화 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별 말씀을요. 네 나중에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주 봬요. 잠깐 너클님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기 DK님이 한마디 하고 아 너클님 안녕하세요 DK입니다. 네네. 예, 여기 지금 하이피델 바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네, 그 고생하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네, 뭐 저는 뭐 그런 의견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하지 마. 네, 고생하세요. 네, 너클 이러니까 바보야 이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농담. 네, 농담으로 들은 얘기 아니니까. 나 농담 아닙니다. 예, 네. 그만해. 고생해. 네 형님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네. 네. 야. 아 근데 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너클 볼로는 싫어하지만 인간 네. 김진 씨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셨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끝났으니까 뭐. 자 그러면은 저 이번에 고민해 봅시다. 저 AB 먼저 한번 네. 아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이 코너가 정의가 되다 말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도 뭐 방송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코너는 그런 팟캐스트 관련해서 이슈 될 만한 거리들을 그렇죠. 같이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일단 애드립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네요. 아 제 이름은 아브락섹스입니다.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애드립이나 그런 표현 수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히 요즘 암흑 같은 세상 때문에 그렇지. 자기 검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수위도 조절하고. 그런데 팟캐스트에서 그 본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야성미가 없는 방송은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듣는 층들도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오는 경향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응, 응. 날카롭고 뭐 좀 솔직한 표현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좀 억눌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뚫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이 좀 구석하고 뭔가 규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 쪽으로 기준이 많이 좀 치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봉도사님 전국구에서도 네. 삐처리는 하지만 욕도 막 하고 EJ도 그렇고 뭐 그 콘텐츠도 갖춰지면서 표현 수준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가업걸도 뭐 좀 부담스러운 층도 있지만 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성녀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녀하고 성녀를 오가면서 진짜 그렇죠. 아유 누가 다 같이를 적어놨네. 자, 다 같이 세미노야. 그리고 저기 근홍이 형 그거 있잖아요. 말장난. 아, 나 이것도 예.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때는 사실 하이피델리티 초기에는 아재 개그라는 말도 사회적으로 많이 안 썼었어요. 처음엔 막 다들 구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도 근홍이 형 캐릭터로 좀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꼰대질 너무 길어지는 거 이런 거는 수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네, 잘 들었습니다. 어색한 연결 딱 좋아. 평춘님은 저는 뭐 저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 뭐 법적인 거를 이제 저촉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뭐 그거가 아니라는 괜찮다고 봤는데요. 막가는 버전으로 얘기할까요? 아 좋습니다. 누구 사위처럼 뽕뽕 빨고 도장하고 누구처럼 버스에다 꼬추구를 해서 잘리고 그리고 누구처럼 을지로 지하상가에 숨어서 뉴욕인 척하는 분이랑 껄껄껄껄 잘한다. 또 누구처럼 올루드에 매일 빵만 찌찌랑 전립선에 찌은 다음에 방송 스튜디오 문창 끄고 차차차 아닙니다. 아,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느냐. 애드립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뭐가 지났어요? 아 미친. 오빠들 좋았어? 빡가능이랑 저기 주환님이랑 민경춘이랑 세 명 붙여놓으면 아 형춘님이 굉장히 숨은 보배구나. 네.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팟캐스트 에피소드별로 뭐라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렇게 그렇죠? 일부러 네거티브한 쪽으로 지향하는 방송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컨셉을 그렇게 가져갔으니까 저는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꼭 피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차별이나 뭐 여혐이나 네. 뭐 이런 그렇죠. 코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성인이고 이 방송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은 수위나 범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야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저희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지상파가 못하는 하는 역할을 팟캐스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꼭 보장이 돼야 되는 거하고 동시에 어느 이렇게 최소한의 자중만 하면 되지 않나. 정말 그 폐륜 쪽으로만 안 가면 예. 네, 폐륜 그런 쪽으로만 부분에 가면. 있어서 우리 유일한 여성 진행자이신 네. 이치님 네. 생각이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 예. 민경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에다가 네. 이 마사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알고 있네. 네. 좋아하거든요. 그분 개그 코드를. 아니야, 이게 저도 되게 상식적인 사람을. 아니야, 지금 이진님. 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정도까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딱 마사오님 정도까지는. 여성 청취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 가업 거를 들으셨을 때 가업 거를 굉장히 하드코어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거. 그렇게까지 하드코어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래요? 가오코에 네, 하드코어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거는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가르치는 네, 네. 곳은 그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러운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잘 내려왔어. 다 저희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빡가능의 애드립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진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그래피티에 대해 관심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림풍도 그런 느낌도 네. 많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림. 페이스북에 보면 그림이 살짝 조금씩 올라오는 거. 네. 그래서 뭐 버스에 그림 그리는 정도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반달리즘 정도로 생각하는 아, 네. 아, 그래서 딱 그 정도 진짜 뭐 아까 얘기하신 폐륜이라든가 열혐이라든가 정말로 사회 통념상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 테두리 안에서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 해야만 된다. 네. 네.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듣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는 그렇죠. 게. 사는 게 힘들죠. 네, 되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뭐 팟캐스트 좋아하고 뭐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데나 가서 다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그때 생각나요. 그 이제 나 꼼수 한참 할 때 네. 거의 시파라는 이야기를 거의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느껴졌던 해방구라고 네, 할까? 딱 뚫리는 느낌?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팟캐스트 중에 아나무인 연애상담인가? 약간 기억나요. 네, 그 방송을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거기 여성 청취자하고 남성 아 여성 진행자하고 남성 진행자분이 계신데 아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 들은 지 좀 오래돼서.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무슨 빵이었어요? 네, 무슨 달빵? 달빵하고 여자분이 네, 그분이 제빵하시는 분이어서 네, 네, 네.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성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달빵 달공 맞아 단순히 야한 얘기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성 담론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상황이 좋고 뭐 야외에서 하는 게 좋다든지 뭐 그런 거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약간 처음에는 그런 게 당혹스러운 게 있었는데 거기 그 자체가 억눌려 있다는 거를 억눌려 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성인들끼리는 필요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야한 얘기가 아니라 성에 대한 담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자기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해주는 자리가 있어서 그 저는 굉장히 그 방송을 좋게 들었었어요. 뭐 어쨌든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네. 네. 다음에 DK님은 아까 저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들 발언은 어느 정도 그 이성하고 감성의 논리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테드님, 이치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팟캐는 팟캐뿐만 아니고 사실은 창작을 한다는 그쪽 분야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냐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억압하고 어떻게 재단할 거냐 이런 거보다 다양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든지 선을 그어가지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경향이 너무 커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 지금 이런 건 너 나중에 성인 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도 성인이지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뭐 나이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회가. 그래서 팟캐스트도 그렇고 다른 분야들도 그렇고 아 뭐 네 생각은 이러니?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팬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한 테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검열제도 같은 거를 갖다가 들이대서 만약에 어떤 분야고 한다면 이 팟캐스트라는 분야도 결국에는 망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거야. 결론은 팬들이 내는 거지 다른 기관에서 내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듣기 싫으면 뭐 예를 들어서 수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성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고 예 만약에 나하고 취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예, 구독 취소라는 좋은 수단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해서 서로 상대방 그 의견을 서로 공유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동감합니다. 우리 딴지 자개가 그런 느낌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싫으면 네가 뭐 싫은 사람 안 보면 되는 거고. 예. 참 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되게 표현이 억눌려 있고 자제돼 있고 그런 게 어렸을 때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 돼서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응? 맞아요. 이게 충분히 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일맥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와 손석희다. 감사합니다. 태석희. 피부색은 아니야. 아, 생긴 것 아닙니다. 사실 대본에 장동건이었나? 정우성 있었지. 아, 인사말에 있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게 다 지웠어. 어? 안 챙피해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 안 챙피해요? 아니야 그렇게 읽을 생각도 없어서 그냥 눈이 있는데 정우성을 갖다 대면 아니, 재밌으라고 쓴 거죠. 읽을 생각은 없었어요. 재미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네. 항상 순서는 또 저부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섹스입니다. 네. 자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방송이건 간에 뭐 어떤 채널에서건 간에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 교환하고 어려운 마음 나오는 그런 클럽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비정기적이겠지만 이런 정보들 팟캐스트 넘쳐나는 팟캐스트들에서 뭐 같이 이렇게 나눌 만한 거 이렇게 거리들 골라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뭐 적당한 친목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좀 친한 척하고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샘렘루야. 샘렘루야. 그렇습니다. 샘렘루야. 쟤를 어떻게 하면 좀. 예, 케이님. 네. 예, 저는 나는 왜 팟캐스트를 듣지? 그리고 우리는 왜 팟캐스트를 듣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팟캐스트를 우리가 듣는 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현재 혐오의 시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그만큼 서로 간의 소통에 갈증이 나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듣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듣는 당에 오시면 그런 갈증이 조금은 해소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게시판에 내가 이거 뭐 목록 하나 올린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일 있겠어 하지만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분명히 자기가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파켓 친구들 파트땅에서 자주 뵙기를 희망하고요. 더불어 파트땅 100명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거의 없다님 원년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없다 만만세. 예, 그리고 아브나이 니온고 미노롱 사랑해요. 아, 자 다음 저 민경추님. 네, 네. 듣보잡이 나와서 살쳐서 죄송합니다.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뵈면 좋겠죠. 네. 일곱 글자 빼먹었어. 응? 아니 하지 마. 아니, 이거는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너 그 별로 못생김. 귀에 막 들어와. 알짝알짝. 아우 쟤 더러운 캐릭터 나무처럼. 지금 그 다음에 이진이. 아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막 팬클럽이라든가 막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활동을 아예 안 해요.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예 듣기 싫거든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냥 딱 아 내가 느끼는 걸로만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당연히 뭐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겠지만 뭐 그냥 그래서 아 뭐 갑자기 얘기가 꼬였네.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듣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뭐 이런 것 자체도 애초부터 신경 쓰지 말고 저처럼 맞아요, 듣는 맞아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얘기든 아무 얘기든 거리낌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듣는 저도 아 듣기 싫으면 진짜 아까 구독 취소 안 들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진짜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데 누구는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의미로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진행하시는 분들. 아 맞다. 나 중요한 얘기 빠져먹을 뻔했네. 저는 이분을 팟캐스트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나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최초의 분이었거든요. 너클볼로 안 못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다 그냥 충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하지도 않네요. 실례일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럼 제가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예. 어떤 집회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지상파 방송사들은 호련히 나타난 보수단체의 의견을 빠짐없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에 지금 한 보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지상파 어느 방송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 팟캐스트는 정말 훌륭한 대안 언론입니다. 저희는 모든 팟캐스트 그리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뽀삐뽀뽀삐뽀뽀삐뽀